50 languages. 17. 17. 17. في البيت. في المنزل. 집 안에서. 집 안에서. هذا بيتنا.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السقف في الأعلى.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القبو في الأسفل.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خلف المنزل حديقة.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لا يمر شارع أمام المنزل.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هناك أشجار بجوار المنزل.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هذه هي شقتي.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وهنا المطبخ والحمام.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هناك غرفة الجلوس وغرفة النوم. 거실과 침실이 저기 있어요. 거실과 침실이 저기 있어요. باب المنزل مغلق. 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لكن النوافذ مفتوحة.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اليوم الجو حار. 오늘은 더워요. 오늘은 더워요. نذهب الآن إلى غرفة الجلوس. 우리는 거실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가고 있어요. هناك أريكة وكنبة. 소파와 안락 의자가 저기 있어요. 소파와 안락 의자가 저기 있어요. تفضل بالجلوس. 앉으세요. 앉으세요. هناك حاسوبي.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هناك معداتي السمعية.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جهاز التلفاز جديد. TV는 새 거예요. TV는 새 거예요.